누가 누가 사랑했단 오래된 기억 지금도 사랑할까요?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? 우연히 그댈 만난 이야기 싫어요. 우연히 그댈 만난 이야기 그려놓은 꿈처럼 너무나 기적 같은 우연히 그댈 따라갔던 길 나 혼자 누군가 써내려간 사랑이